보천도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2일 량강도의 해산체육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 해산시안의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소백수 체육단과 압록강 체육단 사이에 남자 배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대회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등 수십 개 종목의 경기들이 평양과 해산, 평성, 함흥, 원산 등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